세월에도 퇴색되는 법 없고 곤궁할수록 진가를 더한다. 첫사랑 세상 어떤 마음이 이토록 솟을바람 한 자락에도 놀라 나를 떠는 아기 새의 가슴 같을까. 첫사랑 수천 수만의 문장을 짓고도 끝끝내 열 화살 기도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고 누구에게나 영원한 오직 한 사람.